너를 처음 본 순간 그날 이후로 머릿속이 뭔가 엄청 복잡해.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고 어지러워. 이런 내 모습이 나도 낯설어. 하루 온종일 기다림의 연속. 아무 일도 없는데 기분이 왔다 갔다. 센치하단 게 이런 건가 싶어. 오늘 하루는 어땠어? 날씨가 꽤나 괜찮았어. 사람들이 다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랬더라. 나의 하루는 좀 그랬어. 어딜 가도 네 생각만 가득할 뿐.